아주 간단해. 1등하는 방법은 아무도 없는 벌판에 가. 내가 비유로서 말하니까 잘 들어봐. 아무도 없는 벌판에 가. 그 벌판에 구댕이를 파. 구댕이를 파서 말뚝을 박아. 말뚝에 공구리를 쳐. 말뚝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 말뚝에 몸을 묶어. 응?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뭔 일이야? 왜 그래? 그럼 올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 말 하지 말고 책을 읽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막 사람들이 모을 거 아니야? 그럼 한 2, 3년 지나면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간다고. 10년쯤 되면 아무도 안 남아있어. 내가 1등이야. 그 자리에.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짓 있잖아요. 그거를 물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짓이거나 아니면 고전적으로 의미 있는 짓을 시작을 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하나? 뭐 누가 뭐라고 해서 계속 하는 거야. 그거를. 한국 사회는 한국 사람들은 2년 지나면 다 이게 유행이 가기 때문에 원더걸스도 이제 끝날 때 됐고 소년시대도 끝날 때 됐어. 빅뱅도 얼마나 갈지 누가 아나? 그죠? 끝날 때 됐어. 그러니까 다 그때까지 버티는 거야. 10년을 버티면 다 누구나 다 1등이 될 수 있어. 알겠죠?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끝까지 버티는 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막 빨리 뛰어서 앞서가서 1등이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뛰다가 지쳐서 안 가. 저 앞에 가더라도 또 다 딴 데로 가.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1등이야. 아무도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자기 길을. 자,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 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어요. 윤상우 씨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지금 하이몬이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이온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100점 만점으로 매긴다 그러면은 거의 30점 정도는 까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엄청난 실수인 거라. 이게 하이몬인데 나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온 정수기인가 하이온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이온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런 이거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문자 굿이네. 그다음에 이런 글을 쓸 때, 이런 글을 쓸 때, 항상 우리가 결론에다가 뭐라고 쓸 말이 꼭 막연해요. 그죠? 마지막에. 마지막 한 문장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을 덧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결론에. 가령, 이렇게 크레온하고 안티고네의 대립에서 안티고네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걸 보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지. 이걸 보면서 나는 2009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덧붙인단 말이죠.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이 사적인 경우가 많아. 일단 이 텍스트를 읽고 이 과제가 뭐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 구절.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텍스트 안에서 논거를 잡아가지고 쓸 것.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지금 선생이 과제를 줬는데 내가 생각하는 한 구절, 그 다음에 이 한 구절의 근거를 텍스트 안에서 찾아서 세 개를 뒷받침해서 넣는 거잖아요. 텍스트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 안에서 끝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그게 주어진 과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2009년 한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잘 쓴 건데, 적절하게 잘 쓴 건데, 그렇다 해도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버가 된다, 이거, 오버가. 가령, 고령화 사회라는데 진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보기 힘든 한국 사회에서 사는 나에게 옳지 않은 것은 배우지 말라며 제 나이가 아니라 제 행위를 보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하이모노테돈은 울림을 준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 나이가 아니라 제 행위를 보세요 라고 말하는 하이모노테돈은 의미 있어 보인다 이렇게 쓰면 되지, 고령화 사회를 하는데 진짜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보기 힘든 한국 사회에서 사는 나에게라는 말은 불필요한 표현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아까 하이온으로 쓴 것도 잘못이지만 틀렸죠? 네? 받아들이기. 그죠? 이렇게 맞춤법도 되게 중요해. 아래 한글 같은 거 쓰면 맞춤법 돌려봐 한 번쯤. 근데 이런 건 안 걸릴 거라. 물론 괜찮아요. 근데 제가 레포트를 갖다 받아서 돌려줄 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그런데 라고 써야 하는데 이렇게 쓴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도저히 이 틀리기가 불가능한 맞춤법인데 왜 그럴까 해서 그 학생에게 돌려주면서 이봐 그런데가 뭐야 그랬더니 그런데 아닙니까 이렇게 나 아 그런데라고 평소에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어도 그런데. 응? 근데 있잖아요. 1년에 한 명은 꼭 있어. 그러나 그런데 이게 꼭 있어요. 1년에 한 명이 꼭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저기 그 경상도 출신의 학생들에게 그 나타나는 현상 또는 전라도 출신의 학생들은 이런 하이몬의 나는 이런 하이몬의 태도가 참 거시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어쩌라고. 거시기가 뭔지는 귀신도 몰라요. 어? 제가 저희 외갓집이 전라북도 순창인데 순창에 동네 거시기 아저씨라고 있었어. 거시기로서 모든 대화가 되는 분이야. 우리들 이제 그 시골에 가면 이런 우리 이 어린애들은 이제 조카라고 그러잖아요. 동네 아저씨, 이제, 아 삼촌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어 조카님들 뭐 이렇게 해. 그러니까 어 요 조카 이리 와보게. 예, 그러니까 거시기 안 있는가? 뭐가 있어? 내가 알게 뭐야? 예, 그냥 거시기가 뭔데 그러면 아 거시기요. 계속 말하니까 거시기가 뭔데 물어보면 계속 거시기라고서 대답을 하니까 그냥 예 삼촌 예 아는 척 해줘야 돼. 그게 뭐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시기 안 있는가? 그래서. 예. 앵간히 거시기하면 내가 거시기도 안 한데 하도 거시기 해갖고 내가 거시겠네. 딱 이렇게 말을 미쳐요 내가. 웃겨버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가끔 내가 진짜로 봤어요. 레포트에서 거시기라고 쓴 학생을 본 적 있어요. 하이몬의 태도는 거시기합니다. 제 눈에는 거시기하다. 뭐 내 눈에는 거시기하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령 그런데 통치와 입법으로 검증받기 전에는 한 인간의 영혼과 심성과 생각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라고 그런 것을 이제 175행을 이 책의 한 구절로 뽑았는데 논거 1 여기에 논거 1이 들어갔는데 소포클레스는 지금이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직후이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암울을 드리우는 시기라 규정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텍스트 바깥에서는 이게 틀림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텍스트 안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시대적인 연관까지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물론 타당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텍스트 바깥에서까지 이렇게 근거를 끄집어 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과잉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요 책 안에서 끝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쓰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일단 레포트를 쓰시오 무엇을 읽고 가령 책과세계를 읽고 레포트를 쓰시오. 그러면 인터넷을 딱 검색을 해. 그래, 책과세계에 관한 레포트들부터 찾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뭐든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적인 연관까지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그 A+를 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읽는 선생은 이거는 텍스트 바깥에서 논거를 끌어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잉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달 때도 이 글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글의 제목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안티고네의 메시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목을 다 하는 게, 이렇게 다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가령, 소포클레스. 이 글의 제목을 말이죠. 이 A4용지 반매 분량의 이 글의 제목을, 소포클레스. 관객의 소통을 유도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여기다가 느낌표까지 써버리면, 갑자기 이 읽는 선생은 토가 나와. 이거는 오바질이야. 우리 선생님의 표현으로 따르면, 이게 학위 논문을 이렇게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을 때 써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이 평가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항상 이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쓰시는데. 다시 쓰게. 그러면 가령 이제 이번 학기 논문을 내서 학위를 받고 싶으면 너 이걸 다시 써.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쓰게. 그럼 다시 써가면 돼. 다시 써가면 돼. 그래서 일주일 안에 그것도 다 다시 쓰게 해요. 다 다시 쓰게.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다시 쓰면 돼. 그러니까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낼 때 그랬어요. 딱 저기 졸업 발표가 끝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강군, 예, 다시 쓰게. 예,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다시 써오면 학위를 심사를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다시 쓰게. 예, 그럼 다시 쓰면 돼. 일주일 안에. 거의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쓰게 소리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냈어. 근데 선생님이 강군 엉터리야 이렇게 말하면 이번 학기는 안 되겠다 이거. 이번 학기는 안 되겠다. 엉터리야. 그러면 목차부터 다시 논문 뭐 이렇게 저 세컨더리도 뭐 참고문에 다시. 예? 근데 이번에 딱 냈어요. 그래서 다시 쓰게 했는데 딱 내가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엉터리야. 그럼 다음 학기 내야 되겠죠? 다음 학기 딱 냈는데 선생님이 읽어보시더니 안 되겠네. 그 말은 학교 그만 다니게나 그 말이에요. 네?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라, 선생님은 정말로 신사적인 분이라, 저는 학점 기준만 봤지,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근데 선생님은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라, 저 같으면 한 200마디 욕을 할 만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받을 때 잘 알아야 돼, 선생님의 이 암호를. 네? 이 암호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이렇게 딱 있는데, 석사과정에서 지도받는 후배들이, 선배님, 이번에 논문 냈는데요. 선생님이, 안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가만히 속을 있지. 넌 이제 학비 벌었다, 이제는. 그럼 다음 학기 내면 될까요?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래, 해봐. 한 번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소포클래스 관객의 소통을 유도하다. 이 느낌표가 없었으면, 엉터리야. 이렇게 말할 텐데, 느낌표가 있으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안 되겠네. 이거 쓴 사람 지금 여기 있어요?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국민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다시 쓰게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다시 쓰게 안 되겠네가 아니라 지금 이 기준을 잘 보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딱 제목이 불필요하게 과장된 제목을 쓰면 안 돼요. 제목은 항상 내용을 있는 그대로 또는 선생이 준 제목 그대로. 네? 뭐 소통을 유도하다 뭐 이런 거 콤마 쓰고 이런 건요.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해요.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제목이 이제, 제목과 결론이 숨이 일관한 경우가 있어요, 또. 무슨 말이냐면,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상상해보라. 느낌이 또 나와버렸어. 안티고네를 보면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입은 실룩실룩 눈물이 송글송글한 관객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숨이 일관한 이게 경우가 나타났어요. 관객들의 모습을이지 뭐. 모습은 또 이게 모습이라고 하는 게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를 쓸 수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거의 그 읽는 사람에게 울렁임을 주죠.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객의 소통을 유도하다 이런 식의 제목 있잖아요. 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책을 낼 때도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책을 출간할 때 출판사 편집자하고 이런 제목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일이라는 게 없어요. 대부분의 요즘에 제목이라는 게 그런 제목들이 막 나오잖아요. 누구하고 콤마하고 가령 뭐 그 누구죠? 그 강신주라는 사람이 쓴 장자 그 제목이 뭐죠? 장자하고 콤마하고 사유를 횡단하는 모험인가 이렇게 돼 있죠. 저는 그런 책으로 그런 제목 죽어도 못 써요. 차라리 그냥 입에다 칼 박고 죽겠어요. 왜냐하면 글을 쓸 때 이 글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판이 튀는 것 같은 약간이라도 이게 오버하는 듯한 이런 것들은 절대 저는 이 글을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요. 이거 딱 써놓고 2년 딱 지나잖아요. 지가 쓴 길이 지가 역겨워져요. 무미 건조하게 써야 돼요. 알겠죠? 제목을. 앞으로 레포트 쓸 때 항상 레포트 낼 때 제목 아예 달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 제목 달아주세요. 그래요. 저한테. 아니면 결론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아 결론 좀 써주세요.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제가 써드려요. 절대로 오버하는 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쓴 책들 번역본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쓴 책들은 제목이 다 무미건조해. 그래서 잘 안 팔리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제 서평집도 제목이 책이잖아. 처음에 나온 쓴 책 서평집 제목이 책이에요. 두 번째 서평집은 두 번째니까 주제. 예? 이게 두 번째니까 글자도 두 개. 이렇게. 글자도 두 개. 첫 번째 서평집 책이 제목이 책이야. 책에 관한 책이니까 책. 두 번째는 주제. 주제 서평집이니까 주제.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서평집은 이제 세 글자로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평집을 10권 쓸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서평집은 없다. 10 글자로 해서. 그래서 딱 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관객의 소통을 유도하다. 뭐 유도선수예요. 엎어치기. 그 다음에. 안티고네,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서 그 불문율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을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뽑았어. 그러면 바로 첫째, 내가 이 대사가 안티고네의 메시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앞에다가 안티고네가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만든 법과 신의 불문율이 될 듯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 이유만 딱 첫째. 나하고 눈 마주치지 마요. 이거 쓴 사람. 첫째, 둘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과감하게 팍 밀고 들어가면 돼. 이유를. 앞에다가 막 이렇게 쓸 거 없어. 왜? 이거는 이 레포트는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이 강의를 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거잖아. 다 알아. 아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글을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디다 쓸 때도 아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남이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럼 그때서야 보충 설명하면 돼. 그때서야. 아니면 나는 이게 뭐 보충 주변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말하라. 읽지 말아라. 그러고 가는 거야. 알겠어요? 글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읽힐 수 있을 만큼 친절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티고네 읽은 사람은 첫째 인간의 통치와 신의 법이 대립된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 그게구나 하고 안 읽은 사람은 모르고 가는 거지 뭐 밑에다 누가 댓글로 뭐 혼자 잘난 척 하심 뭐 잘났다는 이런 써놨으면 그냥 내버려 둬 댓글도 지우지 말고 알겠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야 글을 쓸 때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쓴 사람 그랬죠? 분명히 아 첫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앞에다 뭐라고 좀 보충 설명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랬을 거라. 그 다음에 이게 가령, 이건 대문자 굿 받은 건데, 하지만, 양종인 씨. 예. 네. 어, 자네야? 어, 이거, 야, 좀 줘라. 평가를 바꿔야겠다. 어이, 몰랐잖아. 이렇게 숙제를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잖아. 이상한데? 친구 아니야? 양종인? 친구 대신 레포트 받으러 온 거 아니야? 하지만 살아서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신과 같은 자들과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는 것은 죽은 여인에게는 큰 명성이 되겠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그냥 바로 이거 봐. 무지 짧죠? 1번. 신과 같은 자는 신에 의해 명예를 부여받은 자다. 2번. 필멸의 존재인 인간이 불멸할 수 있는 길은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다. 3번. 코로스는 신법을 지키는 안티고네가 사후에 명예를 획득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끝! 깔끔하게 끝나잖아. 그죠? 뭐 선생님이 더 이상 뭐 그냥 내가 이 내가 읽은 구, 뽑은 구절과 내가 그 찾은 근거 이거 딱 갖다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뭐 안티고네는 소포클레스의 뭐 막 후기작으로서 뭐 탁월한 어떤 무엇을 보여준다. 알어 임마 이거 그죠? 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극히 제한된 영역 안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목적으로 레포트를 쓰는 거잖아요. 너무 이것저것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것저것. 아시겠죠? 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글을.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렇게 외부에서 참고할 것을 들여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어떤 사람은 이걸 썼어요. 뭐, 죽음을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 탐욕적일 수밖에 없다는 철학자 강론의 말은 물질적 탐욕에 전염된 오늘날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을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내가 이런 말 언제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가 한 말 이런 거 인용하면요. 저는요, 이렇게 딱 닭살이 돋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라 할지라도 인용하면 안 돼요. 텍스트 안에서만 끝을 내야 돼요.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텍스트 안에서 끝을 내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문장이 조금 여기 보니까 이거 지금 이게 포클레스 관객의 소통을 유도하다 이거하고 좀 유사한 그런 건데 가령 죽은 자는 근본적으로 하데스의 몫이므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점 다만 신법을 따라야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망자에 대해서도 예를 다해야 한다는 것 하고 딱 마침표를 찍어놨어. 이런 건 안 돼.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망자에 대해서도 예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종결어미를 쓰라 이거예요. 네? 이거 진중권 씨가 이렇게 잘 쓰는데 그런 건 프레시안 칼럼에 멋내서 쓸 때 대중매체에다가 그냥 정직하게 종결어미를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되풀이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령 내가 읽은 안티고네는 조금 다르다. 그대는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인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산 채로 하데스로 내려가는 것이오 라고 노래하는 코로스의 애탄가. 어쩌라고? 에? 안티고네가 그걸 통해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은 굉장히 흥미롭다. 프롤로거스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스메네를 나무라고 파수꾼에게 붙잡혀 삼촌인 왕 앞으로 끌려나와서도 자신이 그 경건한 죄를 저질렀음을 당당하게 밝히는 안티고네. 그게 없어.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어. 끝났어.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했던 대사가 있다. 이걸 넣어버리면은 마지막 한 문단이 한 열 줄 정도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가. 이걸 넣어버리면 이 앞에 그나마 그 문장은 차치하고 이 앞에 잘 쓴 것들이 아니 지금 안티고네에 대한 모욕이지 이게. 안티고네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비극 중에 비극인데 내 이름은 김삼순을 갖다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거는 이게 무슨 포스트 모던한 글쓰기야. 가로지르기야. 안 돼요. 이거 레퍼런스를 어디서 차라리 호메로스 일리아스로부터 레퍼런스를 따오든지 아니면 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따오든지 아니면 단테의 신 적어도 이 급이 되는 애들끼리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삼순이하고 어떻게 급이 안 맞잖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 급수라는 거 있죠. 급수. 예? 급수라고 이게 우리 급수라고 이게 하면 안 돼. 급수라고 그러는 말인데 급수를 딱 맞춰줘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이 고전 강의의 그 숨은 목적이 뭐예요? 이 고전 강의 이 고전 열 권 읽기 숨은 목적이 뭔가? 그렇지. 자네 촥 이렇게 득천하 영재로다. 이런 영재가 있어야 내가 군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오주의 아니에요. 가오주의. 이 가오 중에 가오르마가 되는 책들만 지금 골라서 읽는 세상에 삼순이를 데려가고 보면 더군다나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탤런트가 주인공이었다고. 차라리 뭐 화양연화에서 뭐 이렇게 나왔나 하면 내가 아비정전에서 뭐라든가 또는 뭐 어? 장만옥 주연의 뭐 어? 저기 영웅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내 이름은 김삼순, 이 김선아 드라마 이거 안 돼요. 이거 급수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사람이 이 명예 우리가 명예가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명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죠?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자기가 고민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무인도에서는 가능하지. 무인도에 사는 사람에게는 불명예도 명예도 없어요. 누구 옆에 어떤 시간에 누구 옆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거잖아. 그렇죠? 어떤 자리에 여기 자리라고 어떤 자리에 누구 옆에 지금 구본홍은 누구 밑에야? 이명박 밑에. 그쵸? 노조위원장 앞에 쪽팔리게 서 있는 거잖아. 아침 출근 시간에.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 아니에요? 에? 딱 왔고 감이 잡히죠? 내 얘기가. 에? 그게 명예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명예라고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명예는 이거야.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게 공간이고 이게 공간이고 이게 시간이고 말 그대로 이게 양태잖아요. 아까 말한 삶의 방식은 모두수잖아요. 모두수. 예? 모두수. 그러면 학교에 내가 대학에 가서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을 딱 진학해서 지도교수를 선택을 하잖아. 지도교수를 선택할 때 아, 이제 교수들이 하는 행위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볼 때 아, 저 선생 밑에 가 있으면 지도교수를 선택한다는 게 뭐야? 내가 그 선생 밑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선생 밑에. 그럼 누구 밑에 가려고 그러면은 찌질한 놈 밑에 가 있으면 불명승해놓게 되는 거지. 남들이 뭐 야, 너 그 밑에 왜 갔냐? 아, 하긴 그 밑에 가면 뭐 학진 프로젝트는 많이 딴다더라. 이게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거든. 누구 밑에? 이거잖아요. 지금 구본홍이는 이명박 밑에 가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 하찮은 그 자기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직원들이 구본홍 사장이라고 안 해. 구본홍은 낙하산 이렇게 온갖 희화화된 그림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누구 옆에 어느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이것이 명예고 이것이 급수야. 이걸 따지는 것이 명예를 따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그때는 뭘 몰랐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가끔 보면은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낸 거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뭐 공부의 즐거움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공부의 달인들이 뭐 자기 공부 비법을 밝힌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쓴 글을 모아서 내는 책들 있잖아. 저는 그런데 절대 글 안 써요. 첨탁이 와도. 왜? 내가 그 사람하고 나란히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책을 만드는 편집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끼워 넣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어떤 이가 나타났어. 거기 끼어 있는데, 아, 내가 이놈하고 내가 나란히 내 이름이 올라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찌질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글만 뺄 수도 없고, 그 책 절판시켜주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동의해야 되니까 절판도 못 시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깔끔 떤다고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누가 우리의 친구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가? 이렇게 말할 때, 누구를 친구로 할 것인가? 누구를 내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서 명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야. 안티고네를 딱 이야기하다가, 안티고네 이야기하다가, 내 이름은 김삼순을 팍 집어넣으면, 이건 안티고네를 위한 거야. 삼순이를 위한 거야. 삼순이를 위한 거죠. 안티고네 불쌍해지는 소프클리스가 갑자기 확 열받아버리는 거라, 이렇게 하면. 급수가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죠? 급수가 안 맞아버리잖아요? 이거 쓴 사람이, 이름으로, 연필로 이름을 썼군. 얘 뭐. 누군지 알아버렸어. 알아버렸다는. 그다음에 이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나이에서 활동한 소페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는 기원전 442년에 공연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다니까. 이 시기에 아테나에서 종래 규범들과 전통들이 이성에 의해 서로의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만 했다. 과로하고 천백이 그리스 비극에 의해 문예출판사 2002년 96조. 안다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바로 인간들의 생활에 있어 과도한 것은 어떤 것도 재앙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딱 쓰고. 안티고네에서 관망자 역할하는 코로스의 정립가는 안티고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전말을 암시하는 것과 동시에 소포클레스가 당시 아테나 시민들에게 하는 경고나 간책이기도 했다. 그냥 이렇게 쓰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앞에다가 막 이 비극의 소포클레스 비극의 의미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알아요. 내가 다 가르쳐 줬다는데. 선생님 이런 거 가르쳐 주셨죠? 하고 나한테 되묻는 거야. 필요 없어요. 이거를 쓰라는 얘기는 안 했어. 그죠?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런 걸 안 쓰면 괴로울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요거 좀 나 여기 우리 윤상훈 씨가 안 와서 이 양반 걸 나눠주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좀 나눠가면서 뒤로 하나씩 샘플 빨리 잘못한 것 같지? 보세요. 내가 여기 체크된 건 내가 고쳐준 겁니다. 베리 굿이야. 지금 베리 굿 대문자 베리 굿. 우선 다 받았습니까? 네. 우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A4 용지 반매를 써서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반매의 내용을 채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 이봐, 양종인 군. 판매가 안 됐지? 네 줄이었잖아. 그거 안 돼. 응? 그래도 굿이라고 봐주, 처음이니까 봐주는데, 형식이, 제약이 되게 중요해요. 분량을 맞춰서 쓰는 게. 분량을 맞춰서 쓰는 게. 가령, 보통 신문이나 이런 데 실리는 그 칼럼 있죠? 이게 200자 온 거지 12매 분량입니다. 그거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해요. 딱 분량이 정해졌을 때, 그 분량에 맞춰서 쓰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판매. A4용지 판매. 딱 판매죠. 그렇죠? 제목이 없어요. 잘했어. 제목 따라 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구든지 도시를 세운 자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 딱 666행, 667행 크레온.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딱 들어갔죠? 문단 행을 딱 나눠서 첫째, 둘째, 셋째 각각의 분량도 대동소이하죠. 그죠? 비슷비슷한 요런 것들이 잘된 레포트예요. 분량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 이 양이 되게 중요해요, 양이. 세 가지의 논거를 들어라. 이렇게 말했으면, 논거 세 가지를 탁, 탁, 탁, 분량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맞춰야 돼. 아, 내가 A4용지 반매면, 이게 지금 9포인트 정도로 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대개 봐서, 여섯 줄 내지 일곱 줄 정도를 세 개를 쓰면, 삼, 칠, 21. 그죠? 20행 정도를 써야겠다. 이렇게. 미리 이걸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계산을 하고. 이거 되게, 여러분들 이런 거 글 쓸 때 생각 안 해봤죠? 글 쓸 때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맞춰야 돼. 가령 A4용지, 어떤 주제로 A4용지 10매의 글을 제출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 A4용지 10매의 글을 제출하시오. 그러면 서론. 그죠? 그러면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A4용지 10매를 쓰시오. 그랬으면 몇매씩 써야 되겠어? 자, 글 쓸 때 먼저 여기 A4용지 몇매씩 쓸 것인가를 미리 여기다 정해야 돼. 자, 몇매씩 써야 되겠어? 가오. 소학과 다니잖아? 빨리 계산해봐. 산수는 안 돼? 죄송하지, 안 돼. 이거 봐. 몇몇씩? A4. 아씨. 그래, 안 그래? 요렇게 쓴 거예요. 배워!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이걸 먼저 딱 정하세요. 이걸 먼저, 이렇게. 자기가, 아, 몇 페이지씩 써야겠다. 이렇게. 이걸 정해놔야 돼. 그래야 이 분량을 채울 생각을 하고, 이제, 아, 본론 1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3페이지라고? 그러면은 내가 자료는 한 300페이지쯤 읽어야겠네. 네? 10분의 1 원칙을 저는 쓰니까. 그래서 1000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읽기가 1000페이지. 읽기를. 1000페이지면은 300페이지짜리 책 세 권은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요렇게 몇 페이지씩 써야 되겠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산해 놓으면 공부할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F용지 열매래. 막 이렇게, 뭐, 열매래인데 언제 다 쓰냐. 맨날 이러지 말고. 이게 형식적으로 맞출 것. 이것을. 그 다음에 제목은 결코 정직하게 달아야 되고, 정직하게 달 자신이 없으면 그냥 달지 말고 놔둘 것.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잉 감정 분출을 삼가할 것. 그 다음에 추정하기가 불가능한,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불가능한 형용사나 부사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 것. 외부로부터 인용을 자제할 것. 현대의 상황이나 독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말 것. 멋진 말로 끝맺으려고 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유념해야 돼. 여기 보면은 이 글도,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글도 보세요. 독성과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세는 당시뿐 아니라 현대의 독자에게도 유의미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썼는데 당시뿐 아니라 현대의 독자에게도, 요 말에서 사실은 이 베리자를 뺄까 하다가 그냥 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쳤어요. 독성과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세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렇게 했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독자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 현대의 독자 얘기는. 사실은 지금 그것을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이거 필사를 하는 여임동군이 딱 그런 얘기는 안 써서 잘 썼어. 여임동군이. 근데 저기 분량이 좀 모자랐지. 분량 때문에 미달된 거예요. 분량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폴리스의 수요자로 그려지던 크레온이 실제로는 참조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첫 부분이다. 이게 첫 문장 있잖아요. 이런 설명들. 앞에 자질구레하게 긴 설명 없이 누구든지 도시를 세운 자에게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 딱 이 문장 써놓고 이게 뭐냐? 홀리스 수요자로 그리던 크레온이 실제로는 참여라는 사실 드러난 첩보입니다. 딱 이렇게 딱 얘기를 끝내.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냥 여기다 대고 뭐, 원래 폴리스에서는 이런 사람이 존경받았고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바로, 곧바로 텍스트 안으로 들어갔어. 더군다나, 여기서 소포클레스가 살던 시대는 참주와 유력자를 추방하는 제도인 두 번째, 도편추방제가 적용되던 민주적 시대라는 점에서 관객도 이러한 그 그름에 공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외부에서 들여온 참조잖아요. 외부에서 들여온 참조인데 왜 이걸 용납을 했느냐. 추정된다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맞물렸거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달라붙을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크레온이 실상 폴리스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참주임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거기서 실상 폴리스가 아닌 이걸 왜 지었느냐. 앞에 나왔거든. 폴리스 수호자로 그려지던 크레온 이렇게 돼 있잖아.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 줄줄줄줄줄 구구절절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안티고네도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는 점에서는 크레온과 다를 바 없으나 유대 크레온이 더 비난받는 이유는 유독이라는 말하고 유독 쓸 필요 없죠. 가능하면 글을 쓰고 나서 쓸 필요가 없는 단어들 있죠. 그것은 지워내서 없애야 돼. 덜어내야 돼. 근데 요새는 막 무슨 말해도 과장법이 많아. 너무 많아 막. 대박 좋아해. 뭐 이렇게 말을 그냥 좋아해. 그러면 될걸. 참주정에서는 한 사람만 자유롭다. 자유와 그 다음에 거기 지운 게 뭐냐면 정치적 우회로 형성된 폴리스에 대한 시민의 애정이 사라지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정치적 우회로 형성돼서 왜 정치적을 지우느냐. 폴리스에 대한 시민의 애정이라는 말 안에 이미 정치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 함축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우 없애고.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글을 쓸 때는 주어진 주제가 있으면 반드시 주제에만 집중해야 돼. 외부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것 이런 거 잘 찾았어. 이게 지금 형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량 조절 잘해야 되고. 글을 잘 쓴다는 것은요, 문장을 멋들어지게 쓰고, 제목을 막 멋지게 달고, 엄청 울고 있는 안티고네 하고, 느낌표 달고, 이런 것이 글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문장으로 들어가서는 몸이 건조하고 딱딱하게 글을 써버릇해야 돼. 읽는 사람들이, 야,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너무 딱딱해. 읽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우리가 글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읽지 말아라. 아 그냥 안 팔고 말아.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측정 불가능한 추정이 그 내용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없는 형용사나 부사들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 형용사나 부사들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제해야 돼. 그리고 외부에서 레퍼런스를 인용을 갖다 들여올 때는 반드시 급수에 맞는 것을 들여올 것. 삼순이와 안티고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이거. 삼순이와 안티고네 아주 내가 이거는 하나의 케이스야.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안티고네에 대해서 쓰라고 했더니 김삼순을 예로 들더라. 이런 케이스가 들어가면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극악무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삼순이와 안티고네. 아, 여러분들 기억에는 삼순이와 안티고네 절대 안 된다. 어? 그러면 안티고네 걸맞는 어떤 드라마를 들으려면 뭘 들여야 된다고? 기억력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 기본이 되어 있는 학생. 자네 이름이 뭐야? 김성년입니다. 아, 김성년? 레프트는 엉망이더군. 어? 다음엔 잘 써야 돼. 많이 고쳐놨어. 네. 자, 글쓰기에 대해서, 예, 질문. 예. 참주 정치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그 폭군 독재 정치죠. 그 그런데 시민이 원해서 했는데 그 연관 관계까지 시민이 원해서 그 자기가 정권을 잡았는데 네. 폭력적이 된다라는 시민의 뜻을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예. 그 폴리스 시민들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행정을 펴거나 그러면 참주라고 불리게 되죠. 아니 근데 그거를 뭐 갈아엎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 참주를 세울 수 정도면은 예, 갈아엎을 수 있죠 뭐. 오늘날보다 훨씬 수월하죠. 이 동네 몇 사람들 이렇게 모여갖고 야 엎어버리자 그러면 엎을 수 있죠. 글쓰기에 대해서 질문인 사람들 해보세요. 질문. 글쓰기에 대해서 질문.